꽃이 떨어지던 날 그댈 처음 만났죠. 낯설은 떨림과 두려운 설렘들이 뒤섞이던 날 이제서야 말해요. 난 많이 겁이 났었죠. 어쩌면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었기에 서툰 날 가슴에 품어주었던 못난 날 기꺼이 안아주었던 그대는 빛을 아직도 기억해요. 나 왼쪽 가슴에 새길게요. 영원히 약속해요. 잊지 않겠다고 날 다시 태어나게 해준 널 놓지 않겠다고 내게 빛이 되어준 그대 I promise you I promise you 빛나던 봄날 앞에 약속해 단 하나라도 내 편이 돼주길 바랬던 그때 세상이 날 속여도 엄마는 날 믿어줬었지. 피지 못한 꽃처럼 선물 같은 하나 내 매일이 기념일 같아 태양이 안겨버린 달처럼 너무 예쁘게 어떤 빛보다 더 반짝여 영원히 약속해요. 잊지 않겠다고 날 다시 태어나게 해준 날 I promise you I promise you 빛나던 봄날 앞에 약속해요. 지고 시간이 우릴 지나가도 처음에 우릴 잊지 말아요. I promise you baby okay. 나조차도 몰랐던 나를 알아봐줬던 그대가 있어 지금의 내가 있단 걸 걱정 마 remember 영원히 I remember forever and ever I promise you 약속해요. 변치 않겠다고 약속해요.